지난주 2월 2일에 제가 딸을 봤습니다. 예, 이제 일남 1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던 말이 이제 좀 실감이 나는 둘째를 보니까 조금 이게 뭔가 좀 풍성해 부자가 된것 같고 아무도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부자가 된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거고 몸이 힘들고 피곤한 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이제 사모님 병 이렇게 조리원 수발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힘들고 피곤하면 성경 묵상이 잘안 되거든요. 이렇게 뭐다 아는 건데 뭐 씩씩씩 이렇게 성경책이 넘어가긴 하는데 묵상이 되긴 힘듭니다. 그래서 몸이 사실 많이 피곤하고 이럴 때는 설교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하나님께 땡깡을 좀 났습니다. 오늘 좀 제가 생각했던 원래 시간보다 좀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핸드폰 충전하는 것도 깜빡해서 이렇게 핸드폰도 이미 꺼져 있고 그래서 알람 시간을 3시 20분이었는데 알람도 못 듣고 그냥 뭔가 불길해서 눈을 떴거든요. 아,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사는 와중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또 5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알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응암교회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이제 이 설교하는 사람들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은혜 받을 한 구절을 찾거든요.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줄한줄 꼼꼼히 읽습니다. 은혜 받을 한 구절을 찾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게 하면 어디 이 오늘 18절까지 읽었으니까 이 18개의 절 중에 한 단어가 걸리거나 한 절이 걸리거나 그렇거든요.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땡깡을 부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충분하지 않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냐? 제가 목회자인데 제가 은혜를 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주님,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땅 가운데 오신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어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라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 눈이 멀어버린 이 바울에게 나타난 광채로 휩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의 평생 사역의 늘 주제였고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의 무리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바울이 평생에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또한 돈을 주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 생명은 소수의 선택된 무리에게만 작용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향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8절도 같이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문제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이 가지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린 그 어떤 상황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조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낙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의 역사에서 우리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렇게 웃을 사람이 아닌데 당신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관점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난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붙잡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믿는 바로 말하였다라고 말하는 시편 116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다시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늘 고민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과 역경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7절의 비밀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낙망하고 절망하는 까닭, 신학교 교수가 자기 딸을 핍박하고 죽이는 까닭,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시 미소 지을 수 있고 다시 웃을 수 있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마음속에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 오늘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그 비친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망하지 않고 꼬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활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담담하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